백자 구름 용문이 항아리 조선 18에서 19세기 후반 키가 높은 항아리의 사실적인 청화 구름 용문이가 크게 그려진 백자 용준이다. 용준은 왕실 의대에서 두 점이 쌍을 이루어 꽃가지를 꽂아 장식하거나 술을 담아두는 용도로 사용됐다. 이 작품은 크기가 크고 형태가 당당하며 정교한 문양 표현이 특히 돋보인다. 주둥이에 넝쿨 무늬대를 두르고 어깨와 몸체 아랫부분에 크기와 모양이 조금씩 다른 도식화된 연꽃 무늬를 넣는 등 보조 문양대를 배치했다. 몸체 중앙에는 여의주를 희롱하는 커다란 용을 그렸는데 수염과 지느러미, 비늘과 발톱 등을 생동감 있게 묘사했고 용의 위아래로 구름을 채워넣었다. 투명한 담청 백색의 유약과 청화의 짙은 발색이 어울려 강렬한 느낌을 준다.